또다시 원점으로 너에게 반했던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은 널 보며 답답해하고 있는 나 아무것도 모른 척 한숨 쉬는 나를 못 본 척 그저 웃고 있는 널 보며 어이가 없어 괜한 웃음만 나와 네 머릿속에 지우개 매번 이렇게 나에게만 쓰고 있는 건지 심장이 뛰고 널 향해 뛰어도 또 제자리인데 매일 그대로인데 넌 왜 빙글빙글기만 해 대답 않고 빙글빙글리기만 해 너 말고 다른 누구에게 질 것 같다가 다시 차가워지는 너를 오늘도 어쩔 수가 없이 보내고 마는 내 자신이 싫어 이제는 너를 지울래 매번 이렇게 다짐해봐도 안 되는 건지 시간이 흘러 며칠이 지나도 아무것도 모른 척 웃지마 지쳐서 밀고 당기기 아니지 I miss you 유치한 말 밖에 what should I do 남자답게 널 잡고 싶어 이젠 please let me love you You make me crazy I wanna feel your love You make me crazy 내게 기회를 줄래 You make me crazy Take to feel